제17차 5.21 건축축전 개막식이 9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 설계, 시공, 감독, 건설, 과학교육부문의 일꾼들, 건축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자강력으로 피약하는 주체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서는 각 도, 직할시 축전에서 당선된 건축설계안, 마감건재 및 가구비품, 설계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 건설장비 및 기공구들에 대한 전시회들이 열리게 되며 건설부문의 과학 논문들이 발표되게 됩니다.